다들 말해봐도 대체 어디까지 가 우리 향기 남들이 어디까지 가냐 묻는 담기 내 답은 계속 변한 도처리만 길어 내 위치로 대신 답해 끝이 어딘지 몰라 끝까지 갈 수밖에 yeah, 불가능하단 말들 앞에 서로를 또 붙잡고 전부 헤쳐나갈게 눈앞이 막막해도 달려나가 수많은 싸움 절대 기권 안에 끝을 봐 Don't let go!